엄마 100원만 왜? 우락시가게 안돼 엄마 잠깐 나갔다 올 동안 꼼짝 말고 있어 아 우락시가고 싶다고 치, 바보 치사 뽕이다 뭐 아참 그래 소개할게 난 국민학교 1학년 2반 경환이라고 하는데 아 글쎄 우락시가고 싶다고 시 학교 침 걷고 있다 우락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짜증내고 돈도 안 준대 항상 그래 어우 기막혀 진짜로 힘 빠져 엄마를 기다려도 몇 시간 동안이나 어디 가서 오질 않고 다 포기하고 피광통 기나 볼까 리모코 니 노인 식탁 부위를 딱 보니 살포시 날 꼬시는 엄마 지갑 어? 그새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 하지만 그 잠시 난 커다란 걱정에 빠졌지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한 거 들키면 엄만 티라노로 변신할걸? 긴장으로 숨이 차고 심장 소리가 귓가로 맴돌아 그래도 우락실 가고 싶다고 아니야 엄마를 속인다면 내 인간성은 금이 가버린다고 한참을 고민하고 시간이 지나도 답이 안 서 어찌할꼬 어 근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검은 옷으로 덮은 어떤 형이 나타나 살짝 겁을 먹고 있는 내게 말을 걸어와 잠깐만 들어볼까? What's up? 거기 멋지네 어찌하긴 어찌해 기다릴 것 없이 내 엄마가 오기 전에 지갑을 향해 전진해 그리곤 후회 없이 내 영혼의 안식처로 혼신의 힘을 다해 돌진해 새복은 스페셜 게임만으로 너를 모실게 제목은 일일이 말 못해 신동계 모실게 친구랑 동키콩 피구왕 동키도 방금 도끼 등 할 게 무진장 많다구 무엇을 망설여 마마보이에 다가 나약한 소년 편지에다가 엄마 사랑해 써놓고 딱 천원 갖다 쓰면 애교로 봐주시겠지 맞자 너 형화나 형과나 형네랑 민호 형아랑 웬만하면 배반하지 말고 서쳐 내 말아 그 대단한 후수나 깨러 가보자구 야 이어 니가 이겨 Here comes new challenger 초아까지 거 딱 이번만인걸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만 오락실아 기다려라 지금 달려간다 아 아이씨 근데 또 뭐야 야야야 손 안 빼나 이 짝탱아 내가 왜 안 캤더나 그 가다간 지옥으로 다 가본다고 이 지금 상태가 보니까 딱 프라이메한테 다가고 시킨 것 같은데 야따 꽤 낭패다 시발로 막 일단 보자 뭐 조만한 니가 고작 빼봤자 대체 빼면 얼마나 뺏겠냐 마는 바늘을 딱 훔친 놈이 까부르자 무심코 이 미친놈이 나중에 속까지 훔친다니까 100원 200원까지도 훔쳐갔다 하자 카면 제법인데 너 소질 있다 멋쟁이 화나 정도 봐도 엄마 왜 준다는 놈도 없잖아 넌 그거니까 이 조만하고 막 까불지 좀 말고 봐도 하여튼 뭐 호락이든지 뭐 그가 있고 싶지 좀 하고 싶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너처럼 어릴 때부터 완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머니 채우는 거 날 경퇴변은 눈을 감으려 아가미 주통 정도는 아무렴 일리방 정도는 맞아야지 이따 무버니가 좀 뭘 모르네 뭐 산타도 선물 안 줄걸 아이씨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남자답게 딱 300원 300원만 가져가는 거야 아 나 진짜 착한 놈이라니까 그럼 어디 보자 고마웠다 지금 뭐 하는 거니? 좋됐다